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저곡에 남아 있으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고향의 봄이 왔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봄맞이 처녀. 푸른 하늘 높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총산볼의 풍년이 왔네. 아 이상으로 너레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